꺼진 방에 외롭게 들어갈지 신발을 벗을 때마침 벼슬을 날 부르는 목소리 같은 스스로 모든 게 무장해제 사랑을 먹는 것 같은 like on it 뜨부긴 이래 감사하자 I want it But what you know I love you girl Make me feel like home Every time you do that, you make me feel it, feel it 딴 여자는 너, 내 눈에는 너 Yeah, you know I like it Every time you do that, you make me feel it 내 집은 바로 너 넌 내 침대 위가 축복을 해 넌 내 옷장 속처럼 화려해 You're my home girl 넌 내 침대 위가 축복을 해 넌 내 옷장 속처럼 화려해 You're my one and only home girl I'll be your one and only home boy Yeah You're my one and only home girl I'll be your one and only home boy Yeah You're my one and only home girl I'll be your one and only home boy Yeah You're my one and only home girl I'll be your one and only home boy Yeah 새벽 9시 반 집에 가는 길 부탁한 금요일 다 놀러 가는 길 메시지 알림은 알리나고 전화 벨소리조차 피곤하네 늦은 시간에도 연락이 많아 와서 차례 빛내달래 사랑 그래도 즐겨자긴 결국 더 너 아닌 어플들은 다 거둘게 Today you make me feel it, feel it 딴 여자는 너 내 눈에는 너 Yeah you know I like it Today you make me feel it, feel it 내 집은 바로 넌 내 침대 위가 축복을 해 넌 내 옷장 속처럼 화려해 You're my home girl 넌 내 침대 위가 축복은 해 넌 내 옷장 속처럼 화려해 You're my home 나의 집 girl 지친 하루 집만 들어가면 You take the weight off my shoulders 너만 보면 소파 위에 두발 kick back relax 하트 뜨거운 bad time just lay back 희생의 비타민 my girl I wanna show you off to the whole world 언제나 내 곁에 있겠지 baby 너 Yeah 그냥 너는 나지 넌 내 침대 위가 축복을 해 넌 내 옷장 속처럼 화려해 You're my home girl 넌 내 침대 위가 축복을 해 넌 내 옷장 속처럼 화려해 You're my one and only home girl I'll be your one and only home boy Yeah You're my one and only home girl I'll be your one and only home boy Yeah You're my one and only home girl I'll be your one and only home boy Yeah You're my one and